애국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가요 포존길 고를 때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호 작사 작곡인 이 노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쏘시며 끝없는 혼신의 길을 걸으시다가 너무도 뜻밖의 우리 곁을 떠나신 자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이 대하를 이루었던 잊지 못할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나라의 농사일을 한몸에 다 안으시고 생신날도 명절날도 쉼없이 걸으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농장벌에 남기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자취와 그 사랑에 깃들어 있는 포전길을 바라보며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용상을 못 잊어 끝없이 그리워하는 우리 민의 절절한 마음을 서정 깊은 시 형상 속에 감동 깊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을 높이 받들어 가려는 우리 민의 충정의 맹세가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노래가 담고 있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의 졸졸한 그리움의 마음과 충정의 마음은 깊은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졸졸하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오늘도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유훈관철회로 천만 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포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는 수령님 그 모습, 황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농사 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 그 모습 그립습니다. 다음은 가요 사월의 명절을 노래하세.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허금종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65시 되는 주체 66, 1977년에 창작됐습니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우리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노래는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태양절에 대한 요라같은 찬양의 감정을 통해 이 땅의 행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만경대 찬란한 해돋이로 이강산의 덕이 트고 4월의 화창한 봄빛 아래 주체의 새 세상 붉게 피었으며 이 땅의 모든 명절이 꽃피어났다는 형상적 표현으로서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저국의 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마련될 수 있었다는 심오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러한 사상은 감명 깊은 선멸 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8번의 6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밝고 부드러우면서도 정다운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셔가는 천만 국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해마다 맞이하는 태양절과 더불어 놀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